제 성경책은 952페이지, 952쪽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기독교는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토리아 오스틴이라는 어떤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게 하나님도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곡해이고 반기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미국적인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항상 그 미국의 그 문화나 어떤 그 영향을 항상 나중에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그런 미국의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된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는 거의 조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조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주요 그 캐릭터들처럼 어떻게 그들처럼 노력해서 애써서 그들의 멋있는 모습을 닮을 수 있는지 다윗처럼 어떻게 용감하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고 사무엘처럼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심지어 설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조금 말하고 좋은 남편이 되는 다섯 가지 방법,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돈을 잘 관리하는 여섯 가지 방법,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 이런 것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고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보람이라는 그런 것을 가져다 줄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맞는지, 충분히 유머를 사용하는지, 충분히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인지, 드럼이 있는지, 성가대가 멋있는지, 틀리지 않는지.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생각과 관심에 맞춰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요, 사실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은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욕망의 투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을요, 어떤 신학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신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 꼬리 흔들면서 따라갈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당신이 나를 잘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신인 것 같구나. 내게 좀 더 잘해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이렇게 두 극단을 생각하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면 그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여기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우주의 왕이 아닙니다. 단지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더 그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코치이자 혹은 요술램프의 지니. 잘 문지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진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게 잘해주면 좋은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언제나 신앙이 타락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바로 솔로몬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나타나고 있었음을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솔로몬이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이 삶이란 것의 어떤 면을 다 이렇게 살펴봐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 저주받은 현실이 전부라면 그 어떤 것도 참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일, 성공, 정치, 어떤 그 성취와 업적, 그 모든 것도 참된 만족과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교, 특별히 이스라엘이 갖는 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른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그 종교에서 그럼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고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결론은요, 종교 역시 본인들이 정말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방식과 그런 어떤 길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허무하고 그것조차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된 종교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종교를, 그 종교 의식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지루한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되거나, 혹은 종교는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참된 신앙을 떠난 제사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 가치 없는 형식주의자나 그런 율법주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식과 의식에 참된 의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지 의식 자체를 행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랑을 삼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방 종교에 사는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우매한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드리는 제사가 제물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매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제사와 제물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제사와 제물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음해한 것이고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천주교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지난날 쌓아온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하는 어떤 세상의 그런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음해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의식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분들,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엔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다양한 규정들과 의식들을 주신 것입니까? 단순히 그 행위, 그 어떤 규정, 그것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전 제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그래서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사랑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것을 또한 알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수단인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마땅히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요.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이 대신 죽이시는 그 속죄 제물의 그 은혜, 그 자비를 통해서 다시 불러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고 그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 대신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내가 또 얻어내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런 목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제사는. 이것은 바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 드린 그 제사를 책망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낫죠. 그 얘기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 듣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의중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 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율법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다 지킬 수 없으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곡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하죠.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로 산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정말 받은 자로서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용서와 자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지은 죄의 크기와 그 심판의 크기,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숨쉬며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린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율법과 또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완벽한 순종으로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지 않는 그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정말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럼 내가 불순종해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악용되거나 이용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그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 정말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 앞에 정말 전적으로 굴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또 귀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또 다 왜곡하여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일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정말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참된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그런 참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하나님 우리가 의도들을 인정하고 또 믿으며 또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또 기도할 때 또 갖고 나오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형식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정말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